진정 사랑합니다. 숱한 시간이 흐른다 해도 때론 그 세월이 그저 잠시라 해도 나 그대를 사랑합니다. 나 그대가 멀리 있다 하여도 잠깐 우리가 있는다 해도 때론 한여름밤 꾸는 꿈이라 해도 나 그대를 사랑합니다.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모두가 우리를 반겨주는데 그대 나 그대가 멀리 있다 하여도 잠깐 우리가 있는다 해도 한여름밤 꾸는 꿈이라 해도 나 그대를 사랑합니다.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모두가 우리를 반겨주는데 그대를 사랑합니다. I love you 그대를 사랑합니다.